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미국의 어떤 장의사가 묘한 광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무료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건데요.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할 것, 술이 잔뜩 취한 채 운전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 음주 사고의 경우 장의사가 무료 장례를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차 유리창에 붙일 것. 신청서를 받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광고를 본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휴나 명절 때면 음주운전이 부쩍 늘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음주운전 상습범 있으십니까? 있다면요,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영화 내 인생의 여인 중에서 엘자의 땅후아빠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물망초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맞는 생일입니다 라고 막내 동생 김보회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축하엽서 보내오셨어요. 또 친구 선희의 생일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최윤영 씨가 축하해 오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포중학교 사회과 선생님이신 장선미 선생님께서 오늘 결혼하십니다 라고 제자이신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전경준 학생이 축하엽서를 보냈는데요. 선생님이 결혼을 축하드리는 마음은 아름다운데 저를 협박하는 마음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곡은요. 귀여운 여명주 씨께 띄우는 심원희 씨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교내 신문사 후배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하이틀의 박우용 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이틀의 김기수 씨가 신청해 주신 영화 귀여운 여인 중에서 케니 씨의 송버드입니다.

하이텔의 이현경 씨가 사랑하는 친구 동훈 씨에게 활짝 웃을 때가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라는 말씀을 띄워주셨는데요. 우연히도 오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영화에는 스마일로 유명한 그런 배우 두 명이 출연하는 영화죠. 킬러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잭 니콜슨과 그리고 섹시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탐 크루즈 둘이 함께 열연을 하는 A Few Good Men 중에서 그 법정 공방전 장면을 골라봤어요. 캐피, 탐 크루즈와 제셉 대령, 잭 니콜슨이 그 불꽃 튀는 연기의 대결을 벌이는데요. 캐피는 사실 별다른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셉 대령의 자존심, 권위를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자 보수적이고 다혈질적인 제셉 대령이 코드레드, 바로 그것을 명령했다고 자백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참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를 보고 뭔가 많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시사하는 것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영화는 미국 영화라는 생각이 들죠. 한번 들어보시죠. Colonel, I have just one more question before I call Airman O'Malley and Airman Rodriguez. If you gave an order that Santiago wasn't to be touched, and your orders are always followed, then why would Santiago be in danger? Why would it be necessary to transfer him off the base? Santiago was a substandard Marine. He was being transferred. That's not what you said. You said he was being transferred because he was in grave danger. That's correct. You said he was in danger. I said grave danger. You said, is there any other... I recall what I said. I can have the court reporter read back to you. I know what I said. I don't have to have it read back to me like I'm... Why the two orders? Colonel? Sometimes men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No, sir. You made it clear just a moment ago that your men never take matters in their own hands. Your men follow orders or people die. So Santiago shouldn't have been in any danger at all, should he have, Colonel? You snotty little bastard. Your Honor, I'd like to ask for a recess. I'd like an answer to the question, Judge. The court will wait for an answer. If Lieutenant Kendrick gave an order that Santiago wasn't to be touched, then why did he have to be transferred? Colonel? Lieutenant Kendrick ordered the code red, didn't he? Because that's what you told Lieutenant Kendrick to do. Object! And when it went bad, you cut these guys loose! Your Honor, you had Marcus inside a bony transport! Your Honor, you doctored the logbook! Damn it, Captain! You coerced the doctor! Consider yourself in contempt! Colonel Jessup, did you order the code red? You don't have to answer that question. I'll answer the question. You want answers? I think I'm entitled. You want answers? I want the truth! You can't handle the truth! Son, we live in a world that has walls, and those walls have to be guarded by men with guns. Who's gonna do it? You? You, Lieutenant Weinberg? I have a greater responsibility than you can possibly fathom. You weep for Santiago, and you curse the Marines. You have that luxury. You have the luxury of not knowing what I know, that Santiago's death, while tragic, probably saved lives. And my existence, while grotesque and incomprehensible to you, saves lives. You don't want the truth because deep down in places you don't talk about at parties, you want me on that wall. You need me on that wall. We use words like honor, code, loyalty. We use these words as the backbone of a life spent defending something. You use them as a punchline. I have neither the time nor the inclination to explain myself to a man who rises and sleeps under the blanket of the very freedom that I provide and then questions the manner in which I provide it. I would rather you just said thank you and went on your way. Otherwise, I suggest you pick up a weapon and stand a post. Either way, I don't give a damn what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 Did you order the code red? I did the job. Did you order the code red? You're goddamn right I did! Please the court, I suggest the members be dismissed so that we can move to an immediate Article 39A session. The witness has rights. 영화 A Few Good Men에서 엔드 타이틀로 쓰인 성조기여 영원하라 Stars and Stripes Forever 였습니다. 자, 하이텔에서 유홍재 씨가 친구 하나 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장면이 있다고 하셨죠. 영화 라밤바 중에서 리치 발렌스가 여자친구 나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인데요. 밤새 작곡한 곡 나나를 공중전화를 통해서 들려주는 장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들어보시죠. I love my girl, Donna. Where can you be? Where can you be? Oh, Donna. Oh, Donna. You. Hello. Sorry. That's it. It's your song. Thought you'd like to hear it. It's beautiful. Thank you. Bye. Yeah. 축제가 있는 날, 축제가 끝난 밤, 함께 준비하느라 수고한 학생회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이인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라밤바의 나나, 리치 발렌스의 노래, 그리고 그 장면 들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화 읽기를 알려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가 속편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속편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 지난주 제가 그 프랑스의 가이드 시네마와 함께 양대 잡지로 손꼽히는 포지티프라는 잡지의 베스트 11,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영화사상 훌륭한 영화 11편을 포지티프 동인들이 뽑은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네 편 소개해 주셨죠. 네. 그 우리나라에는 보통 그 가이드 시네마만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프랑스에서는 지지도는 포지티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포지티프는 학술적이고 진지하고 게다가 그 가이드 시네마가 그 집단 폐쇄적인 좀 면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작가에 대해서는 뭐 실패작이 더 흥미있다. 그러니까 네. 이 감독의 실패작은 저 감독의 성공작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영화다라는 식의 그 논지까지 펼쳐서 일부 영화 팬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포지티프는 그 점에서는 대단히 공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지티프가 뽑은 11편의 작품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4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장 르누아르 감독의 게임의 규칙, 오슨 웨일스 감독의 시민 케인,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베리 린든 네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나머지 영화들을 소개해드릴 참인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장 비고라는 감독의 아틀란타 호입니다. 아틀란타 호요? 예. 이 영화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가 뽑은 1992년도 영화사상 탑10 기록에도 세계 영화평론가들 집계에 올라와 있는 10편 중에 한 편으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만일 영화사에 영화 역사상 모차르트가 있었다면 그것은 장비고라고 불러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 장비고의 이 위대한 걸작은 네. 여러분들이 리오스 게락스의 뽕네프의 연인들을 보신 분들은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게 무슨 영화를 베꼈다는데 하는 그 무슨 영화라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리오스 게락스가 바로 대놓고 자기가 찍은 세 번째 영화를 바친 작품이 이 아틀란타 호입니다. 이 장비고라는 감독은 아주 그 불운한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무정부주의자였었습니다. 네. 무정부주의자였던 아버지는 평생 쫓겨 다녀야만 했었고 그리고 장비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숙사에서 혼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자라난 장비고의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반골 기질이 대단했고 그 반골 기질과 함께 그는 새로운 매체인 영화에 그 심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많은 영화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두 편의 단편 영화와 약 40분 정도 되는 분량의 품행빵점이라는 영화를 찍었고 네. 그리고 품행빵점에는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운 슬로우모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침대에서 뛰기 시작하며 서로 베개를 입을 들고 싸우다가 베개의 입이 터져서 네. 거기서 깃털이 하늘을 메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제주 넘기를 하면서 뛰어가면 음악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던 음악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네. 마치 영화가 현실로부터 환상으로 빠져들듯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어찌나 많은 감독들이 영감을 받았던지 아서 펜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찍고 난 그 감독도 마지막 장면의 슬로우 모션은 바로 장비고의 그 영화에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윈제이 앤더슨 감독이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If, 만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대놓고 품행 제로를 베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찍은 영화가 아틀란타 호입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타 호는 네. 29살에 폐결핵으로 죽은 장비고의 유일한 장편 영화이자 그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네. 그는 이 영화 속에서 이른바 시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전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에 리얼리즘이라면 현실 속에 카메라를 들이대놓고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카메라가 지켜보고 단 그것을 객관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 관찰하는 태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하나하나 그려나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른바 기계복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카메라로 현실을 담아내는 영화의 리얼리즘 전통의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할 것인데 네. 장비고는 여기서 리얼리즘도 또 그것이 시도 아닌 그 두 가지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묘하게 한 대 만나게 하는 영화를 찍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장비고는 영화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미지 속에서 영혼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카메라는 자연을 인공적인 풍경으로 만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등장인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언제나 일정한 거리만큼 물러나 있습니다. 물러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지수추 속에서 그 동작 속에 담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구도 속에 바로 그쪽인 구도 속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회화에서 얘기하는 매너리즘적인 양식을 통해서 거기서 영혼을 끌어내려고 그토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서 흔히 그 포토젠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에 영혼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비고는 그 이전 장비고 이전에도 장비고 이후에도 장비고만큼 화면 속에 영혼을 그토록 아름답게 담아낸 감독은 거의 만나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고는 이른바 회화적 전통의 영화적 수사학이라는 네. 아주 특별한 미학을 꺼집어냈습니다. 네. 장비고 영화에서부터 이제 영화의 화면은 하나의 수사학적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장비고가 끌어내는 이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감독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다음 감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루브르 브레송, 료스키 아락스, 빔 벤더스, 짐 자무시 모두 장비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그들은 그들의 영화를 어떻게 찍었을지 몰랐을런지도 모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일 장비고가 없었다면 이들 감독의 영화들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올라와 있는 영화는 그 프리드리히 비렐름 무르나우라는 감독의 영화가 두 편 올라와 있습니다. 두 편이요? 네. 한 편은 선라이즈, 그러니까 일출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또 한 네. 편은 뱀파이어의 이야기인 노스페라투입니다. 네. 예, 프리드리히 비렐름 무르나우라는 감독은 두 편 모두 그 장편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본다면 한 60분 조금 넘어가는 영화인데 그러나 무르나우는 이 영화 속에서 영화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무성 영화 시절의 최고의 꿈이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자막을 전혀 쓰지 않고 카메라의 움직임과 인물들의 움직임, 화면 배치만으로 보여주는 영화를 찍어내는 것이 모든 영화 감독들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에이젠슈테인도 이루지 못했고 채플린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르나우가 해낸 것입니다. 이 무르나우의 무성 영화는 영화의 모든 요소를 동원해서 소리 없는 이미지의 세계, 카메라의 흔들림과 그 섬세한 몽타주 공간만으로 말 그대로 이것은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우주, 하나의 질서,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면 그 어떤 다른 것도 될 수 없는 절대 영화의 세계를 마련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르나우는 일출에서 또 노스페라투에서 카메라가 영혼을 담을 수 있으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최근 영화들은 테크놀로지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테크놀로지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영화 중에는 정신으로 만드는 영화가 있다는 것을 무르나우는 보여줍니다. 무르나우는 카메라에 영혼을 부여한 시네아스트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라와 있는 영화는 버스터 키튼의 장군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장군. 그 무성영화 시대 때의 가장 위대한 코미디 시네아스트는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보통은 찰리 채플린을 얘기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영화평론가들은 채플린이 아니라 버스터 키튼이라고 생각하는 예. 것 같습니다. 40년대, 50년대에는 그 채플린의 평가가 훨씬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가주의 이론이 도입되고 무성영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른바 액션 스테이지 무비라는 것이 재평가받으면서 버스터 키튼은 오늘날 채플린보다 훨씬 위대한 감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버스터 키튼은 원래 그 영화 감독을 지망한 사람은 아니고 서커스의 아크로바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네. 위험한 일 골라서 하면서 뛰어내리고 네, 뭐 이러는 네.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도 서커스 다녔었고 할아버지도 서커스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커스 명문가의 자식인 셈인데요. 어떻게 영화로? 예. 그러나 그 재능을 눈여겨보던 그리피스가 그를 네. 헐리우드로 초대하여 한번 영화를 찍어보지 않겠냐고 했고 버스터 키튼은 그는 서커스에 다니느라 국민학교도 채 다니지 못했었던 사람인데 그는 제작, 감독, 각본, 주연을 도맡아 하는 그야말로 채플린의 버금가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버스터 키튼의 영화는 오늘날 봐도 그야말로 입을 떡 벌릴만 한데요. 영화의 최초의 형태는 활동 사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화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모션 픽처라는 단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버스터 키튼은 그 활동 사진의 쾌감 그리고 스펙타클을 보는 기쁨 이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정은임 씨도 영화를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영화에서 느꼈었던 꿈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죠. 생각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영화의 즐거움이요. 맞습니다. 그것을 버스터 키튼은 그 끝 칸까지 추적해봅니다. 네. 스필버그도 루카스도 디즈니도 버스터 키튼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성룡을 만났을 때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버스터 키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만일 버스터 키튼 영화를 찍을 수만 있다라면은 나는 감독을 안 해도 좋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룡이 뛰어내리고 다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버스터 키튼의 영화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버스터 키튼은 이 당시에는 그 SFX 촬영이라는 게 전무했었고 그야말로 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됐었는데 아예 목숨을 걸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도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은 다가오는 열차를 보고 철로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면은 뛰어 건너가는 것과 열차가 지나가는 것의 간격이 채 2, 3초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네. 촬영기사가 이곳이 혹시 고인의 마지막 유작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을 정도인데요. 가장 압권이었었던 장면은 7번의 기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버스터 키튼이 딱 서 있고 앞에는 버스터 키튼을 혼내주려는 악당들이 서 있습니다. 뒤에는 영화 그 세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어 하면서 또 한 명의 악당이 뒤로 몰래 가서 그 세트를 붙잡고 있는 밧줄을 막 도끼질해서 쓰러뜨립니다. 네. 아무것도 뒤에 쓰러지는 거대한 세트를 네. 그 거대한 세트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 5층짜리 건물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판자떼기로 만든 아무것도 모르는 버스터 키튼은 서 있습니다. 그것이 버스터 키튼을 뒤집어 쓰다시피 해서 내려와서 엎어치는데 버스터 키튼은 살아남습니다. 그는 운 좋게 창문이 있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거의 그 박장대소를 하겠지만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 발자국만 딴 곳에 서 있는 날에 버스터 키튼은 온몸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60분 내내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터 키튼의 영화는 그야말로 볼 때마다 영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라는 기쁨을 일깨워집니다. 그리고 만일 영화가 주는 기쁨을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의 행복을 잊었다면 지금 당장 버스터 키튼의 장군을 보십시오. 그 이 포지티브 베스트 10에는 아 일본 영화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유일한 네. 아시아 영화일 텐데요. 미조구치 겐지라는 감독의 산쇼 다이유라는 영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본 영화가 나온 아마 가장 위대한 세 명의 감독이라면은 그 모더니즘과 오리엔탈리즘의 스펙타클을 만들어낸 쿠루사와 아키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약을 담아낸 우즈야스지로 마지막으로 고전시대의 양식과 가부키의 영화 언어를 끌어낸 세계를 만들어낸 그 미조구치 켄지 세 명이 손꼽혀야 될 것입니다. 네. 산시오 다이유의 이야기는 아주 끔찍합니다. 전국시대 때의 우연히 악당들에 의해서 헤어진 어머니와 두 남매가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악당들로부터 눈을 지져 장님이 된 상태에서 그저 자기 아들에게 어린 시절에 들려주던 노래만 한없이 부르면서 들려주며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장면으로 끝을 나는 영화인데요. 미조구치 켄지는 이것을 서구 영화가 담아낸 롱테이크나 디포커스와는 전혀 달리 그러니까 오소노일즈와도 다르고 장르노와도 다른 새로운 그 동양의 세계를 담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이 서구의 기계를 통해서 서구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동양적인 명상의 세계 동양적인 미학을 발견해놓고 있습니다. 미조구치 켄지의 카메라는 정원과 건축 속에 놓여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동양 영화가 세계와 맺는 관계가 서구의 영화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넓은 깊이와 너비를 발견해냈다고 해도 그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겐지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또한 아주 불행한 시절을 살아간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그 감독은 영화의 괴테라고까지도 불리웠었던 막스 오필스입니다. 네. 이 사람은 국적이 없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를 찍었지만 그는 헐리우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만년의 그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마르셀 오필스는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영화를 계속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스 오필스는 그 어느 곳에도 결코 닻을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방황해야만 했었던 말 그대로 저주받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 감독의 쾌락이라는 영화가 뽀지티프에 의해서 뽑혀진 영화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막스 오필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영화 감독들은 영화가 다른 예술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영화가 왜 제7예술인가 왜 7번째 예술인가를 증명시켰습니다. 하지만 네. 막스 오필스는 정반대 방법으로 사고합니다. 그는 영화야말로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문학의 전통, 연극의 전통, 회화의 전통 그 정신들을 끌어내어 영화 속에 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스 오필스가 결코 이 영화 속에서 이른바 문학적인 대사, 연극적인 연기, 회화적인 화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해체시켜서 영화 속에서 영화적인 요소로 다시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막스 오필스의 아주 위대했었던 미학이라면 그것은 크레인 샷을 사용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 크레인 샷 하면은 영화 촬영 장면을 가끔 보시면은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들었다 올려놨다 하는 기계가 있죠. 네. 그래서 카메라를 거기에 올려놓고 감독도 네. 올라가 앉아 있고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을 막스 오필스는 거의 자유자재로 그 사용하다시피 했는데요. 특히 연극적인 세트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을 카메라가 한없이 거의 회전하다시피 하면서 한없이 이동하는 세계로서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세계란 우주란 끊임없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며 그 바뀌는 공간 속에서 주인공들의 인생 주전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스 오필스의 영화는 서술적이면서도 시각적이고 연극적이면서도 회화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영화의 거대한 공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바쟁이 프랑스 영화의 가장 위대했었던 영화평론가였었던 앙드레 바쟁이 영화의 영원한 꿈이라고 불렀었던 이른바 종합영화 토탈 시네마를 완성시킨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스오피스의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 자기는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쾌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쾌락은 그 세 가지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놓은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이야기는 사랑을 몰라주는 남자한테 고백하다 고백하다 너무너무 자기를 몰라주니 3층에 있는 그 남자의 방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래 있는 그 곳은 그 꽃집인데요. 네. 여자는 내 사랑을 정말 이해 못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고 창문을 열고 여자가 그 19세기적인 그 긴 치마에 네. 커다란 통 넓은 치마를 네. 입고 마치 꽃처럼 꽃집 위에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는 그 여자를 쫓아서 카메라 밖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밑바닥으로 손살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아주 밑바닥까지 카메라가 떨어지는데 네. 이 장면에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스필버그도 있을 지경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카메라를 얼마나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타이밍과 속도와 그것을 잘라내는 편집 방법입니다. 그 점에 안에서 여전히 막소필스는 영화사상 최고의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공간의 이동, 인물의 이동, 이야기의 이동, 더 나아가 시간의 이동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이 이동이 바로 세계란 영원히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멈출 때 세계는 죽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은 다름 아닌 괴테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소필스는 그것을 영화 속에서 진정 이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뽑혀져 있는 영화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아주 기이한 영화 제목 8과 2분의 1이라는 네.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목은 이 영화를 찍기까지 페데리코 펠리니가 찍은 영화의 편수를 모두 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터인데요. 그것은 펠리니가 찍은 단편 영화를 포함해서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화 감독 귀도는 지난 영화를 끝내고 새로운 영화를 찍으려 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천장에 가서 새 영화 구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 귀도는 딴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영화 찍을 때 점 찍어뒀던 근사하게 생긴 여자 엑스트라가 소녀 엑스트라가 네.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작자가 이 온천장을 찾아옵니다. 영화감독 귀도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야 지난번처럼 그런 그 예술 영화 말고 우리 좀 상업 영화 좀 찍자고 예전에 자네 왜 상업 영화들 잘 찍었잖아 라고 그를 괴롭힙니다. 남편이 바람핀다는 것을 눈치챈 아내가 집에서 온천장으로 달려와서 이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시나리오는 단 한 줄도 나가지 않는 귀도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어댑니다. 네. 그러니 귀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화감독 귀도는 어린 시절의 귀도회로 끊임없이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영화는 보통 이것을 이른바 보통 영화에서는 현실에서 과거로 넘어가고 환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도가 앉아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생각이 나면서 조심스럽게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그 화면 그 상태에서 뒤로 어린 소년이 지나갑니다. 그 어린 소년을 쫓아가면은 영화는 그렇게 그냥 과거로 빠져듭니다. 네. 바로 이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길과 같은 안일한 리얼리즘 영화를 안 찍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는 8과 2분의 1을 통해서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의 전통과 모더니즘의 전통 사이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뛰어듭니다.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리얼리즘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제르소미나도 또 그 이후에 찍은 카비리아의 밤도 더 이상 펠리니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현실과 환상, 현재와 과거, 그리고 리얼리티와 환타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꿈의 입구와 출구 사이에 서서 자유연상으로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가들이 분방하게 자기의 상상력에 이끌려서 소설을 써나가듯이 네. 그는 영화를 찍어나갑니다. 만일 소설에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있었다면은 네. 영화에는 감히 8과 2분의 1이 있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펠리니는 여기서 이른바 고전 영화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영화가 현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펠리니의 영화는 이제부터 인공적인 공간, 사고에서 만들어낸 세계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이후 펠리니는 영화에서 은유와 환유라는 것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은유와 환유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영화의 언어를 무한 확장시키게 됩니다. 8과 2분의 1이라는 영화가 없었다면은 영화 감독들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현실과 환상을 오가거나 또는 한 화면 속에 두 가지를 섞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현대 영화를 풀어나가는 그 중심의 미학으로서의 은유와 환유의 세계를 열어낸 것은 8과 2분의 1이었고 네. 8과 2분의 1은 펠리니 영화의 분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사이에 있어서 현대 영화와 고전 영화를 나누는 그 문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영화를 패러디한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폭소를 터뜨릴 만한 영화는 우디 앨런의 스타더스트 메모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타더스트 메모리요? 네. 역시 감독엔 또 네. 우디 앨런이 직접 출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 속의 우디 앨런도 아주 골치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새 영화는 떠오르지 않고 제작자는 괴롭히고 아내는 와서 아비규환입니다. 네.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로 다 고민합니다. 그러자 우디 앨런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소년이 저 뒤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네. 저 뒤편을 걸어가던 소년이 그냥 우디 앨런에게 계속 걸어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인즉슨 제작자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네. 패러디가 영화 속을 끊임없이 예. 오가며 8과 2분의 1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네. 그야말로 박장대소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모더니즘 영화를 열었던 페데리코 펠리니 이후 스타다스트 메모리는 즉 파스티쉬의 세계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를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펠리니의 이 영화는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또 하나의 미학까지도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과장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오늘 나머지 10편까지 11편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비디오로는 안 나와 있고 영화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영화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미 그 사이트 앤 사운드 템베스트 발표 이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네. 영화사랑이나 CNC 같은 곳에서 이 영화들을 모아서 비디오로이긴 하지만은 네. 상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영화들을 제가 이런 프로에 나와서 보지도 못하는데 왜 소개하냐라고 네.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들을 볼 수 없으니 잊고 지내자보다는 오히려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네. 이 영화 제목들을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게 한 다음 이 영화가 보고 싶어요라는 대중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영화들은 수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는 수요가 있는 곳에선 언제든지 공급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자본주의가 그것을 외면할 까닭은 없을 것이며 저는 영화광들이 더욱더 합심 단결하여 이 전염병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전염시켜서 온갖 영화관들이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한번 뒤바꿔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포지티브가 선정한 세계의 걸작 이 11편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라디오 속에 그냥 흘러가는 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자, 포지티브가 선정한 세계의 걸작 게임의 규칙 또 오즈웰스의 시민 케인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 스탠리 큐브릭의 베리 린든 장비고 감독 그 영화는 아탈란타호였죠. 또 프레드리 비렐름으로 나오는 두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스페라투 또 한 편이 뭐예요? 선라이즈였죠. 또 버스터 키튼의 장군 미즈고츠 겐지의 산쇼다이오 그리고